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창립 일흔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일흔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 동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는 만경대 학생 선언공전에서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한생토록 소중히 간직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선연단 대표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 무한한 행복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선연단 대표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여기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위민족 총진군을 진두지휘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 창립 일흔돌을 주체조선의 소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학생 소년들을 따사로운 한품이 하나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과 고마움에 넘쳐 소년단 대표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이 손을 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고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적 소년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한님으로 높이 모시고 앞날의 조선을 떠밀고 나아가는 나올인 애국자,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소년단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6월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미아리 쳐갔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하시며 주체조선의 자랑이고 희망인 우리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 아래 강화발전되어 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지독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옥색에 자란날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 만지는 어머니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선연단기 앞에 펄펄 휘날리며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